남조선의 경향신문이 지난해 12월 29일 일본군 송노예 문제 합의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사설은 일본이 과거 침략 보험제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는 15개를 받는 것으로 송노예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약속했다고 하면서 명분도 실효성도 없는 송노예 문제 합의는 당장 무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